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제 소개해드린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Everything But the Girl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Apron Strings. 냉전 중인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전남 여수 광무동에서 김소라 씨가 편지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러죠, 뭐 대신 전해드리죠. 프랭키와 자니의 그 DJ가 한번 해보죠. 김소라 씨의 친구분 이 방송 듣는다면요, 내일 아침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Apron Strings 잘 들으셨습니까? She's Having a Baby 중에서 여성의 마음을 노래한 Everything But the Girl의 노래였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이제 아홉 번째 영화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예요, 그쵸?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83년에 로렌스 캐스단 감독이 만든 빅칠입니다. 빅칠은 비디오 제목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시간, 그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억은 나네요. 이 영화가 참 기념비적인 작품이 로렌스 캐스단 감독이 이 작품을 가지고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쟁쟁한 스타급 배우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부 데뷔했습니다. 톰 베린저, 플래툰의 톰 베린저가 그렇고요. 글렌 크로스, 위험한 정서의 글렌 크로스, 맥 틸리,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도 이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자, 케빈 코스트너가 이 영화로 데뷔한 얘기는 아주 유명한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제프 골드브럼이 출연했고요. 케빈 클라인, 윌리엄 허트, 뭐 아주 쟁쟁한 배우들,

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팝시!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1, 2, 3 글래 글래 글래 글래 중구 신당사동의 유화숙 씨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머니도 학창시절에 이 곡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66년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곡이죠. Good Loving. 흑인 음악인 소울을 백인으로 구성된 4중 창단 The Rascals가 불렀습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아홉 번째 영화 빅칠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이 빅칠을 연출한 로렌스 캐스단 감독. 원래는 시나리오 작가 출신입니다. 스필버그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81년에 바디 히스트를 통해서였어요. 여기서 윌리엄 허트와 캐서린 터너를 등장시켜서 아주 탄탄하고 긴장감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냈죠. 83년에 이 빅칠 새로운 탄생을 연출했고요. 85년에 실버라도, 또 88년에 우연한 방문객, 90년에는 바람둥이 길들이기 I love you to death, 92년에 그랜드 캐니언으로 베를린 영화제까지 갔었고요. 94년 올해에는 와이어트업이라는 대작을 준비했습니다. 참 그의 영화들을 보면 아주 다양하죠. 그 다양한 속에서도 배우들,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 늘 함께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가 좋아하는 배우는 윌리엄 하트와 케빈 클라인이 있고요. 또 케빈 코스트너와도 작업을 함께 했었는데 그 배우들의 특징을 한번 본다면 연기를 잘한다, 뭔가 독특한 개성이 있다, 대스타, 슈퍼스타라기보다는 그런 잔잔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을 또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바로 또 렌스 캐스단 감독의 특징입니다. 헐리우드 뉴 웨이브 감독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죠. 대사의 묘미가 있고요. 줄거리가 탄탄한데 아마도 그것은 그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빅7, 새로운 탄생의 시나리오도 직접 썼는데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나리오 후보상에도, 시나리오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자, 빅7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흑인 사중창단입니다. Four Tops가 부릅니다. It's the same old song. "사랑하는 친구 원재와 함께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 중구 만리기가의 정지현 씨, It's the same old song, Four Tops의 노래, 영화 Big Chill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는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글렌 클로스와 케빈 클라인의 집에서 그들의 대학 친구 한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대학 동창생들이 근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TV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월남전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친구, 잡지사에 글을 기고하는 친구, 그저 평범한 주부, 이렇게 가지각색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60년대 대학 시절 그 격동기에는 함께 반전운동을 하던, 한 캠퍼스에서 함께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던 그 친구들이 이젠 이렇게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화 새로운 탄생, 빅7은 이렇게 친구들이 한 친구의 장례식에 모여서 이제는 중년이 돼서 다시 만나는, 그래서 과거의 자신들의 관계와 약속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든 약간의 코미디도 섞여있는 그런 드라마죠. 스모키 로빈스 앤 더 미러클스가 노래하는 The Tricks of My Tears, 영화 빅7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아픈 마음을 제게 아주 빽빽히 적어주셨네요. 미술 공부를 하고 계신 진아양. 자, 노래 잘 들으셨어요? The Tricks of My Tears. 혹시 진아양의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Smokey Robbins and the Miracles의 노래로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아홉 번째 영화인 백추, 새로운 환생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노래는 영화 플래툰에도 잠시 나왔던 그 곡이죠. 빅7의 사운드트랙을 보면 모두 14곡이 실려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대학 시절을 보내던,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던 그 60년대의 히트곡들이 담겨있습니다. 주로 소울 뮤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자, 소울의 여왕이라고 하죠. 아레사 프랭클린의 노래 이번에 띄워드립니다. Natural Woman. 영화 빅칠 중에서 아레사 프랭클린의 Natural Woman이었습니다. 자, 이 빅칠은 여러 배우들이 데뷔한 그런 공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톰 데린저, 글렌 클로즈, 맥틸리, 그 신의 하그네스의 그 맥틸리요. 또 케빈 코스트너.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하게 케빈 코스너입니다. 그나마 다른 배우들은 얼굴들이 나오는데 케빈 코스너의 경우는 아주 유명한 데뷔작이 된 셈이죠. 이 영화에서 시체로 나와요. 그나마도 그가 등장한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정작 영화가 상영됐을 때 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하지만 이 케빈 코스너는 로렌스 캐스단 감독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실버라도로 중간기에 케빈 코스너나 로렌스 캐스단 감독이나 그들의 어떤 영화 인생에 있어서 중간기라고 할 만한 때 다시 만났고요. 하지만 그때는 둘 다 별로 득이 될 게 없는 영화였죠. 그리고 최근에 서부극 와이어트 업으로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이제는 케빈 코스너 완전 슈퍼스타가 돼서 만났죠. 이 와이어트 업은 이번에 추석 때 국내에도 개봉된다고 하는데 자, 그 평가는 여러분이 한번 내려보시죠. 백칠 중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Three Dog Nights이 부르는 Joy to the World. 동작과 흑석 이동에 김시덕 씨 힘 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Joy to the World, Three Dog Night의 노래, 영화 Big Chill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74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히트곡이죠. 자,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아홉 번째 영화의 Big Chill에는 60년대의 흑인 소울 음악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 드렸죠. 이 60년대의 흑인 소울 뮤직은 비틀즈 이후에 팝 뮤직의 주도권을 빼앗긴 미국의 어떤 팝의 체면을 지켜준 그런 음악이다.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소울 음악을 주도하던 레코드사는 모타운 레코드사 그리고 스택스 레코드사 이 두 회사였는데 모타운을 통해서 배출된 음악가들은 스모키 로빈슨,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등이 있고요. 스택스사는 오티스 레딩과 퍼시 슬레이지 그리고 윌슨 피켓 같은 소울 아티스트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자, 모타운을 통해서 등장한 마빈 게이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소문으로 들었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 3동의 홍정은 양 친구 수경이 얘기를 많이 적어주셔서 이제 전 수경이가 어떤 친구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여러 장의 엽서를 통해서 적어주셨는데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라색을 좋아하고 뭐 웃기도 잘하고 보랏빛이 묻어나오는 음악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보랏빛이 묻어나오는 음악이 뭘까? 그래서 제목 중에 그나마 그레이프가 들어있는 거를 골랐습니다.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마빈 게이의 노래였죠.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Big Chill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마빈 게이, 이 노래를 부른 마빈 게이만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가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빈 게이는 What's Going On 등 걸작 앨범을 발표하면서 상업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의 죽음은 어렵게도 말다툼 끝에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서 특히 목사였죠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서 마빈 게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1위 원광여자고등학교의 이현아 양 지금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아마 이 밤에 듣기에 참 좋은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프로클 하렘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A Whiter Shade of Pale. A Whiter Shade of Pale, Procol Harum. 영국 출신의 락그룹이죠. 아마 이 빅7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유일한 영국 그룹이 아닌가 싶은데 띄워드렸습니다. Whiter Shade of Pale. 바하의 칸타타를 편곡한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참 영화 음악으로 쓴 경우가 많아요. 그 뉴욕 스토리 중에서 첫 번째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그 첫 번째 편인 Life Lesson에서도 아주 인상적으로 쓰였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소개해드린 그러니까 네 번째로 소개해드렸죠. The Commitments에서도 등장인물이 이 곡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광주 북구 우남동의 김경아 씨, 규원 오빠와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서울 구로구 시흥사동의 추화영 씨도 한번 들어보시죠. Martha Reeves and the Vandellis가 부르는 Dancing in the Street, 그리고 The Exciters가 부르는 Tell Him입니다. 'Bout love, gotta show. 영화 빅 칠,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아홉 번째 영화 중에서 두 곡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마사 리브스 앤 더 반델리스가 부른 Dancing in the Street 그리고 The Exciters가 부른 Tell Him 이었습니다. 저희 빅 칠의 사운드트랙에는 60년대 소울 넘버들이 들어있단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보내드린 The Commitments가 부른 곡들을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The Commitments에서는 그 밴드가 불렀고요.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그 오리지널 곡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감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 The Commitments에서 여성 싱어가 부르던 노래 Too Many Fish in the Sea를 오늘은 오리지널로 한번 들어보시죠. The Marvelettes가 불러줍니다. Too many fish in the sea. Look here, girls. Take this advice and remember always in life. Into each heart, some tears must fall. 이틀에 김도연 씨가 친구 보혜 씨에게 꼭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말은 적절히 아니셨어요. 보혜 씨 그냥 상상하십시오. 자, Too Many Fish in the Sea, The Marvelettes의 노래로 영화 빅 칠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벌써 아홉 번째 날 오늘 빅 칠 띄워드렸는데요.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헐리우드 영화 음악 받을 분 CD 받을 분 뽑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양현 씨. 한 달쯤 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늘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저 FM 영화음악 주소 달려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8입니다. 강원도 강릉 포남동에서 추지연 양이 이렇게 주소를 정확히 적어서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9월은 가족 잔칫날이네요, 정말. 뭐, 생일도 끼어있고요. 추지연 양, 그리고 언니 추혜연 씨가 시집도 가셨고요. 오빠 추연우 씨가 또 태어나셨고. 자, 3남매 혜연 씨, 연우 씨, 지연 씨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60년대 이후 70년대로 들어오면서 흑인 음악, 이 소울 뮤직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세련미가 더해졌죠. 특히 마빈 게이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hat's Going On, 그의 이 앨범은 흑인 최초의 컨셉트 앨범이자 그 거대한 레코드사의 맞대결한, 그러니까 그 자신이 소속된 모타운 레코드사의 상업성과 맞대결해서 아티스트로서의 권리를 획득한 아주 중요한 앨범인데, 마빈 게이가 이 앨범부터, 이 앨범에서부터 자기 목소리를 내서 사회의식을 담은 노래를 시작했죠. 자, 그 마빈 게이의 노래 What's Going On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마지막 시간이죠.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자브리스키 포인트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There's too many of you crying. Brother, brother, brother, there's far too many of you dying.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ing here today. Yeah. Father, father, don't need to escalate. You see, war is not the answer, for only love can conquer hate.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to bring some love in here today. Picket lines and picket signs, punish me, sister, with brutality, sister. Talk to me, sister, so you can see, sister. Oh, what's going on? They judge us simply 'cause our hair is long. Oh, you know we've got to find a way. Bring some understanding here today. Oh, oh, oh. Picket lines and picket signs. Don't punish me with brutality. Come on, talk to me. You can't see what's going on. Yeah, what's going on? Tell me what's going on. I'll tell you what's going on. Right on. Right on.